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? 1번.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. 2번.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. 3번.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. 4번.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